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룡악산 비누공장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룡악산 비누공장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황경서 동지, 오수용 동지, 안정수 동지, 김용수 동지, 서홍찬 동지, 조영원 동지, 마원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단위와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풍치수류하고 물이 좋은 것으로 유명한 룡악산 기슭에 일떠선 룡악산 비누공장은 우리민들의 물질문화 생활 향상우리에 마음 쓰시며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세심한 관심 속에 일떠선 현대적인 비누 생산기지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여러가지 물비누와 세척제를 생산하는 이 공장 건설을 중시하시며 설계 형성안도 여러 차례나 지도해 주시었을 뿐만 아니라 있는 군대에 강력한 건설 역량을 투입해 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셨습니다. 지난 6월 건설 현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몸소 공장 이름을 룡악산 비누공장으로 명명해 주시고 이 공장은 우리 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공장, 우리 당이 완공을 기다리는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게 훌륭히 일도 세울 때에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전투 명령을 한 채의 특힘도 없이 결사관철할 불타는 각오를 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군인 건설자들은 온 나라의 탑원지는 말리마속도 창조의 열풍 속에 치열한 돌격전을 벌림으로써 연 건축 면적이 18,400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용악산 비누공장을 우리나라 화장품 공장의 본보기 표준, 세계적 수준의 비누공장으로 일도 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이루게 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용악산 비누공장의 전경을 환한 미소 속에 바라보시면서 건설장을 돌아보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불과 몇 달 사이에 규모가 대단히 큰 현대적인 공장이 멋들어지게 완공되었다고, 인민 생활 향상이 이바지하는 공장이 또 하나 일떠섰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공정 및 설비들의 기술적 특성, 제품의 가지수와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의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룡악산 비누공장을 잘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과학적인 기술공정 설계에 기초하여 건축 면적과 생산 공간을 조성하고 설비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장 안팎을 흠잡을 데 없이 꾸려놓았는데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료 준비, 진공 유화, 물 처리, 혼합 교반, 숙성, 조입, 포장 등 모든 생산 공정들의 자동화, 무인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각종 물비누와 세척제를 생산하는 공장의 특성에 맞게 통합 생산 체계도 훌륭히 구축해 놓았다고 하셨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쓰기에도 편리한 여러 가지 물비누 포장 용기를 꽝꽝 생산할 수 있는 현대적인 사출 성형기들은 물론 제품의 질과 위생 안전성을 분석 검증하는 첨단 설비들도 그쯤이 갖추어 놓았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생산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샴푸, 린스, 그릇 세척제, 가루비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 그득히 쌓여 있다고 하시면서 볼수록 흐뭇하다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룡악산 비누공장에서 각종 물비누와 세척제의 가지수와 생산량을 연차별로 늘리며 그 질을 철저히 담보할 때 대한 문제, 제품의 상표들을 더 세련시킬 때 대한 문제, 생산에서 기술 규정과 표준 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일 때 대한 문제, 비누 생산용 원료와 향료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계속 힘있게 내밀 때에 대한 문제 등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습니다. 정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사란 용악산 비누공장이 용악산의 자연 풍치와 어울리게 정말 시안하게 건설됐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물비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교실을 여러 차례나 주시었는데 우리 장군님의 유훈을 또 하나 관철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사란 용악산 비누공장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물비누와 세척제를 받아 안고 좋아할 인민들을 생각하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쌓였던 피로가 풀린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사란 군인 건설자들이 당창건 기념일까지 공장 건설을 끝낼 때 대한 전투명령을 관철하느라 수고들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용악산 비누공장 건설에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의전의 제1기수 덜격대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순간의 침체와 답보도 모르는 사회주의 초선의 전진의 숨결, 필승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치는 데 적극 이바지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사는 우리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름없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부문들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인민들이 그 덕을 단단히 보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사는 용악산 비누공장은 우리 당이 깊이 관심하는 공장, 인민생활 향상과 직결된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맡겨진 영의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습니다. 용악산 비누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어 인민 사랑의 뜨거운 자욱을 새기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감사의 인사를 삼가드리면서 생산과 제품 질 제고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김정은 동지의 현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져왔습니다.